그 사람 제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줘요. 받지도 못하고 다 주기만 해서 많이 약할 것 같아요.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 못하고 바쁘단 핑계로 혼자 버려두고 아픈 말들로 그대 눈물만 주던 내가 어떻게 그댈 가져요. 누군지 몰라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거든. 절대로 잊지 마라. 모르죠.